다음 순서로 노래 우리 아버지를 들으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리정호 작곡인 가요는 주체 82, 199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온 나라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 존손촌리 모나먼 길을 걷고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감동 깊은 음악 형상으로 보여주는 명곡입니다. 노래는 온 나라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어 아이들의 행복한 요람을 지켜주시는 위대한 창군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1, 2절에서는 위대한 창군님께서 마련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삶의 요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소정적 주인공의 격동된 심정을 절절하게 구가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3절에서는 후대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창군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뜨겁고도 졸졸한 가사의 내용은 소정적인 음악 형상으로 일관되어 있는 선율에 의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올림 서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선율은 이 부분 쪽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가사의 양상에 맞게 밝고 따뜻하며 졸졸하면서도 소정 깊은 청소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래의 곡조는 매 악단의 선율 진행과 리듬을 거의 그대로 변형 모방하고 반복하여 줌으로써 전반적 음악 형상에 깊고도 완벽한 통일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래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을 친오보이 심정으로 아끼고 보살펴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과 로고를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고 있으며 그 품의 귀중함을 목청껏 외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우리 아버지는 진실한 사상 주제적 내용과 세련된 음악 형상으로 하여 온 나라 어린이들은 물론 우리 인민들 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명곡으로 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악 서품들로 형상되어 그 사상 종소적 감화력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